시절에 아기여 친구여 너에게 말하였던 나의 애소원을 너에게 속삭였던 나의 비밀을 너는 기억하나 나는 엄마고 너는 아기던 그 시절 시절